세상의 끝에 섰을 때 길이 보이지가 않을 때 누군가 필요했었죠. 어둠에 갇혀 있을 때 빛이 보이지가 않을 때 손길을 기다렸었죠. 그대는 모르죠 세상에 단 하나 그대가 Only one more than better world. I believe dream for you and me. 내 말은 나의 하루에 담 위로 내려 내 마음에 내려 용기를 줘. Somebody hold, somebody hold, hold. 그대가 있기에 돌아올 용기를 내어줘. You're the one always in my heart. Thanks a lot. 내 마음이 메마를 때 I know it ain't easy but that's okay. You make a way. 언제나 빛이 되는 you 삶의 이유 only you. 넌 사막의 oasis. 달콤한